I'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m a born singer 어쩌면 이런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m good Yeah 난생 처음 방탄이란 이름으로 선무대 3년 전 첫 무대에 마음을 다시 검문해 여전히 대구촌놈 래퍼와는 다를 게 없었지 But 아마추어란 단어 위에 프로란 단어를 더 썼지 그토록 원하던 무대 랩을 하면 춤출 때 아직 살아있으면 느껴 피곤하고 그대 줄 때 그 따위는 견딜만 해 내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몸이 아파도 버틸만 해 함성들이 밀려오니까 대비 선호의 차이점 아이로가 래퍼 사이 연계에 사라도 여전히 내 공책에 라임이 차있어 대기시간 무대 사이선 펜을 들고 가사를 써 이런 내가 니들 눈에는 뭐가 달라졌어 Damn shit 난 여전해 내가 변했다고 What? 가서 전해 변함없이 본질을 지켜 I'm still rapper man 4년 전과 다름없이 랩하고 노래 I'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m a born singer 어쩌면 이런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큰 소린 쳐나는데 난 신경한다는 게 팽과책만 하던 내가 이제 세상을 놀래킨다는 게 I don't know 세상의 기대치 와 너무 비대칭 할까봐 두려웠어 나를 믿어줬던 모든 사람들을 배신하게 될까봐 무거운 어깨를 펴고 첫 무대에 올라 찰나의 짧은 정적 숨을 골라 내가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제 나 지켜보고 있네 항상 올려봤던 TV 속 그들이 지금은 내 밑에 손맛등처럼 스틸 틈도 없이 한 번 보는 연극이 시작돼버렸지 3분 만에 증발하니 3년의 피자 비쳐지는 마이크와 몇십 초일 뿐이었지만 똑똑히 쏟아내요 fucking real 야만이 꿈은 뭐야 나는 랩사가 되는 거야 can't you feel 그리고 내려본 순간 그 함성계 I agree you my 무릎표 대신 미소만 말없이 멤버들은 그저 내 어깨를 두드려줬어 꼭 엊그제 같은데 스무 밤이 흘러버렸어 and let the haters hate on me 이게 내가 늘상 해온 일이 내가 기본 올릴 동안 난 내 꿈들을 채웠지 sunglass hairstyle 왜 욕하는지 알아 어쨌든 스무 살에 너보다 잘나가 I'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m a born singer 어쩌면 이른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m good Yeah 우리가 뛰었던 나 우리가 지켰던 나 3년이란 시간 모두 하나가 됐던만 그렇게 흘린 빗땀이 날 접시네 무대가 끝난 뒤 눈물이 번지네 맨손 감아도 다시 내게 다짐해 초심을 잃지 않게 항상 나답게 처음에 나야 이제 부끄럽지 않게 We go, we go, we go No, we don't, we don't, we don't I'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m a born singer 어쩌면 이른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